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안에 품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갈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느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함이 넘쳐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분위기입니다. 다음 곡 가볼까요? 네. 기쁘게 술래의 길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모든 염려하시니 낮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갈망 푸셨네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이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 찬양하며 영광 돌리 주님의 통치자 주님의 주신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따라가리. 온 땅의 주인 하고 할게요. 온 땅의 주인 그냥 피아노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회 할게요. 찬양 예배. 자, 찬양 예배 개인 기도. 네, 그런 거 할게요. 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위남이 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님 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